9일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날 남조선의 부산 지방법원이 2001년부터 위대한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고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적극 찬양했으며 관련 교재를 만들었다는 구실로 부산 청년 한의사회 소속 의사 9명과 부산의 한의대학교 학생 3명에게 악형을 선고했습니다.